8. UBS. HubSpot. Undongbojo Kanyangin을 위한 운동 백과사전 HubSpot. 오늘은 6월 첫 번째 주 HubSpot 시간입니다. 어느새 6월이 되어 이번 학기도 슬슬 끝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이번 한 학기 너무 바쁘게 보낸 저는 글쎄 학기 초에 비해 살이 살짝 빠져버렸지 뭐예요. 물론 학기 초 목표가 다이어트였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긴 하지만 건강이 좋아진 건 아닌 것 같아 조금은 아쉽네요. 이제 몇 주만 지나면 기말고사도 시작되는데 여러분도 바쁘다고 건강 버리지 마시고 밥도 잘 챙겨 드시고 운동도 꾸준히 하시면서 규칙적인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저는 그러지 못했지만 말이에요. 제 건강은 못 지키더라도 여러분의 건강은 지켜야죠. 그래서 오늘도 어떤 운동에 대해 소개할지 정말 열심히 고민해봤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운동은 요즘 살짝 핫한 운동인데요. 무슨 운동일지 한번 맞춰보세요. 노래 한 곡 듣고 바로 알려드릴게요. 그럼 오늘도 준비되셨나요? Ready, go! 푸르른 달에 맘을 도둑맞던 세상에 너와 나 단 둘만 같아서 이 순간이죠. 엠플라잉의 블루문. 멈춰버리자 지겨워져도 괜찮아 들어줘 나의 품을. 너에게 닿을 수만 있다면 시시한 일상 밖에 날 밀어도 제로 신비한 꿈처럼 너만을 바라보아서 하루 종일 너에게 전하고 싶은 맘 간신히 기대하죠. 이 문 뒤에서 왠지 숨죽이며 날 기다리겠죠. 푸르른 날에 눈부신 밤 향기에 빠져서 내 몸이 잠겨버리게 푸르른 달아 텅빈 그대 맘을 가득 채워줘. Hey! Oh my hormone.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길을 걸어왔냐 말야 내 청춘은 넓고 믿기 힘든 말은 말아 shape of my heart 우리 모양이 참 알맞아 자꾸 두려워지기에 예쁜 척 포장을 안해 이게 못해 이별도 우릴 못 피해 짜증 섞지 말자 이제 말해 그냥 행복해 너 모를 때 며칠 미친 듯이 그리워질 썸데 아직도 기다리는 내가 있던 그 자리를 괜시리 기대하죠. 이 문 뒤에 숨어서 숨죽이며 날 기다리겠죠. 푸르른 날에 눈부신 밤 향기에 빠져서 아리따운 너의 맘과 영원을 보고 싶어 이 풍경 속에 홀리듯 내 몸이 잠겨버리게 푸르른 나라 텅빈 그대 맘을 가득 채워줘. For a long time 널 정말 많이 사랑한 그게 나의 영원일 거야 yeah. 한순간 꿈처럼 저 달빛이 사라져도 내 맘속에 남는 걸 Hey hey hey 푸르른 날에 눈부신 밤 향기에 빠져서 아리따운 너의 맘과 오늘의 주제는 바로 테니스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테니스랑 배드민턴 두 개가 그렇게 헷갈리더라고요. 두 스포츠 모두 라켓을 이용하는 스포츠인 건 공통점이지만 사용하는 공이 확연히 다르다는 차이점이 있답니다. 테니스는 부드러운 동그란 공을 사용하는 반면에 배드민턴은 셔틀콕을 사용하거든요. 이제 테니스랑 배드민턴 확실히 구분 가시죠? 혹시 저만 헷갈렸던 건가요? 어쨌거나 라켓을 이용하는 대표적인 종목인 테니스는 올림픽 및 세계대회, 프로대회가 활성화되어 있는 대중적인 스포츠인데요. 제가 라켓 스포츠의 꽃이라고 설명한 이유도 다 이 이유 때문이랍니다. 그런데 테니스가 많은 나라에서 라켓 스포츠의 대표 주자로 뽑히는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인기가 있는 스포츠는 아니에요. 테니스 하면 딱 떠오르는 유명한 스타 선수도 없고 올림픽 시즌에도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는 큰 관심을 받지 못하는 스포츠거든요. 그래도 권순우 선수, 정현 선수, 임영규 선수 등 여러 명의 국가대표 선수들께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테니스 선수로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답니다. 최근에 테니스에 관심을 갖는 젊은 층이 많아졌다는데 우리 테니스 경기에도 조금씩 관심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따스하게 봄의 향기로운 바람에 두 볼에 스치면 난 사랑했던 그대 얼굴이 떠오르죠. 주니엘의 일라일라. 모르는 들꽃이 필 때쯤엔 기억 잡혀 내 감춰두 그대가 떠오르죠. My baby love. 여기서 잠깐! 오늘은 특별한 퀴즈를 준비해봤는데요. 여러분, 테니스 공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다들 아시죠? 그렇다면 테니스 공은 과연 무슨 색깔일까요? 네, 노란색이요? 아, 아니라고요? 초록색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맞아요. 약간 노란빛도 돌고 초록빛도 도는 애매한 색깔이죠. 이게 어떻게 노란색이야? 당연히 초록색이지!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누가 봐도 노란색 형광펜색이랑 똑같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이런 모호한 색깔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 테니스 공의 색깔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다고 해요. 사실 이 애매한 색상의 공이 테니스 공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입니다. 생각보다 얼마 안 됐죠. 색깔 공이 사용되기 이전까지는 그냥 특색 없는 흰색 공을 사용했었거든요. 1970년대부터 채택된 이 공은 그 이후로 노란색이라 불러야 하는지 초록색이라 불러야 하는지 많은 고민을 하게 됐는데요. 이 의견이 분분한 논란에 대해 국제 테니스 연맹이 답을 내놓았답니다. 과연 노란색일지 초록색일지 궁금하시죠? 국제 테니스 연맹이 대답한 공식 색깔의 이름은 바로 옵틱 옐로우입니다. 오, 전 당연히 초록색이 더 가깝다고 생각했는데 공식명에 옐로우가 들어간다니 조금 충격적이네요. 이렇게 테니스공에 대한 새로운 사실도 알게 되니 테니스에 대해 한 발짝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전 테니스에 대해 점점 더 관심이 생기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최수빈 조유리의 옐로우 서클. 빛이 빛 태양 아래서 너와 함께인 기분 I cannot compare. Let's have some tea time. 지금 우리 기분을 drink this vibe. I should have been keeping only to myself. 네가 너무 좋아 짜릿하게 wanting. Cause you are shining. I'm starting to feel like 저 바다에 비친 just like that yellow circle. Hey, your words make me feel so heavenly tonight. 두 팔이 나를 감싸하는 때 you almost make me feel like I'm the yellow circle. 넌 항상 나의 곁에서 sunshine like this. It's your eyes looking at me lovely tonight. 심장이 빠르게 뛰게 할 때 you almost make me feel like I'm the yellow circle. 넌 언제까지나 you'll be sunshine like this. You are shining. You are shining like this. So shining. You are shining not like this. So shining. You are so shining like this. So shining not like this. Sunshine. 마지막인 것처럼 사랑하는 듯이 난 널 놓치지 않게 기침 해서 말을 정리하고 날 진심을 전해 babe. Did I love you like that? 세상 끝에서도 baby yeah. I should have been keeping only to myself. 네가 너무 좋아 짜릿하게 wanting. Cause you are shining. I'm starting to feel like 저 바다에 비친 just like that yellow circle. Hey, your words make me feel so heavenly tonight. 두 팔이 나를 감싸하는 때 you almost make me feel like I'm the yellow circle. 넌 항상 나의 곁에서 sunshine like this. It's your eyes looking at me lovely tonight. 심장이 빠르게 뛰게 할 때 you almost make me feel like I'm the yellow circle. 넌 언제까지나 you'll be sunshine like this. You are shining. You are shining like this. 귀로만 듣지 말고 이제 슬슬 몸을 움직일 차례인데요. 오늘도 어김없이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교양 수업으로 운동 배우기입니다. 학점도 채우면서 건강도 채우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죠.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교양 웨이트 트레이닝, 교양 농구, 교양 배구를 포함해서 교양 과목으로 개설된 운동의 강의가 정말 많은데요. 교양 테니스 수업도 물론 있답니다. 사실 저는 지난 수강 신청 때 교양 테니스를 도전했다가 완전 실패한 사람이라서 교양 테니스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릴까 말까 고민도 했어요. 괜히 교양 테니스 소개했다가 수강 신청 경쟁자만 늘리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거든요. 그래도 우리 라디오 들어주는 분들한테만큼은 이런 꿀 정보 숨기지 말고 알려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름 큰 결심이었다고요. 요즘 테니스가 2030 세대에서 조금씩 인기를 끌면서 강습이나 학원도 조금씩 생기고 있는데요. 그런데 나랑 맞는 운동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덜컥 학원부터 다니기에는 조금 부담되잖아요. 교양 테니스 수업으로 먼저 체험해보는 거 어떨까요? 등록금도 이미 낸 마당에 학교에서 운동도 체험해보고 등록금 뽕 뽑아보자고요. 홈존의 아픈 봄. 시간 참 빠르네. 얼하는 어느새 흐른 이 30초 계절도 참 그래 순간의 향기 남긴 채로 사라졌네 기다리고 기대했던 만큼 바르게 떨었지 저 하얀 꽃잎을 누군가 밟고 지나버릴 때쯤 기억은 추억이 되어줬을까요 아님 상처 남기고 떠났을까요 태어나는 그대가 그리울 거예요 이 봄은 날 아프게 단지 다른 계절이 와서 떠나야 하면 그 이유라면 조금만 더 있어줄래 이 봄은 날 아프게 지난 고치게 말했네 기약이 없는 약속이라도 찾아와서 날 이리저리 울고 가 내 맘 한켠에 넌 앉아 시간이 지나도 이 맘 같은 곳을 안고 여전히 별 그 속 안에 나 기다리고 기대했던 만큼 빠르게 떨어진 저 모든 꽃잎을 그대가 보고 지나버릴 때쯤 여긴 추억이 되어줬을까요 아님 상처를 남기고 떠났을까요 지금은 어때요 나는 그대가 그리운 거예요 Most Valuable Program MVP 가장 재미있는 운동 프로그램을 소개해주는 우리 라디오의 코너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프로그램은 슈민의 내일은 테니스 왕입니다. 슈민의 내일은 테니스 왕은 남자 아이돌 그룹 엑소의 멤버 슈민이 테니스에 도전하며 겪는 좌충우돌 스토리를 담은 웹 예능인데요. 테니스의 왕자, 만화책을 즐겨보는 걸로 유명했던 슈민님이 만화가 아닌 직접 테니스를 배우면서 한층 한층 테니스 왕으로 거듭해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재미가 있답니다. 서툴지만 마음만은 진심인 모습이 운동을 처음 배우는 우리들의 모습과 비슷해서 더욱 집중해서 보게 되는 면도 있답니다. 그리고 꽁지 머리를 하고 최선을 다해 테니스를 배우는 모습이 귀여워 보면서 저도 모르게 슈민님의 팬이 될 것 같더라고요. 팬들 사이에서는 테니스에 열중하는 슈민님의 그가 즐겨보던 만화책의 제목을 따서 테니스의 왕자라는 별명으로 부르기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재미와 함께 테니스 잘 치는 꿀 정보들 함께 알아보고 싶다면 슈민의 내일은 테니스 왕 꼭 시청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백현의 배차 실지는 넌 나를 서투른 난 초조해 She's so selfish But I like it 인정하게 내게 holy holy 됐나 Loving your style 머릿속에 하루 종일 너인데 어디일까 뭘 먹을까 궁금해 다른 생각 노력해도 give up give up Oh no 벗어날 수 없는 걸 하루를 다 너에게 보내 Can't let you go 배차 우린 운명적감 걸어냈죠 더 깊어지게 돼 그런 발차 틀림없는 마그럼 해차 배차 You're gonna be my night Oh baby it's my night 배차 배차 틀림없는 마그럼 해차 You're gonna be my night 설명할 수 없는 감정 네 방식에 끌리는 거야 넌 너무 특별해 그냥 다 좋아 자신 있네 표정 말투까지 전부 전부 좋아 너는 여사 미안해 난 단순해서 잘 몰라 알 수 없는 그 마음을 말해봐 친절하게 말해줘 제법 제법 Hell no 잘할 수 있다니까 진심만 너에게 보내 That's you Can't let you go I can't let you go no 배차 우린 운명적감 걸어겠죠 더 깊어지게 돼 그런 발차 틀림없는 마그럼 해차 배차 You're gonna be my night Oh baby it's my mind 배차 배차 틀림없는 마그럼 해차 배차 모든 것들이 말하고 있어 우리 둘이라면 넌 나의 영혼인 걸 yeah, 우린 잘될 거란 걸 믿어 의심치 않아 날 봐 난 믿어 의심치 않아 너뿐인 걸 배차 우린 운명적감 걸어겠지 더 깊어지게 돼 그런 발차 틀림없는 마그럼 해차 배차 You're gonna be my night Oh baby it's my night 배차 배차 틀림없는 마그럼 해차 오늘은 테니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테니스가 요즘 2030 세대가 주목하고 있는 가장 핫한 운동이죠. 지금 이 라디오 듣고 있는 당신, 당신이 만약 유행에 민감한 사람이라면, 인싸대열에 합류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또는 남들이 하는 건 나도 꼭 해야 하는 사람이라면 꼭 테니스 시작해보세요. 휴대폰 속 유행만 따라가지 말고 운동 트렌드도 한번 따라가보자고요. 진정한 트렌드 세터라면 테니스 유행 대열에 당장 탁승하시기 바랍니다. 숙여서 휴대폰만 보던 고개를 위로 쭉 펴면 더 재밌는 트렌드가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질 거예요. 당연히 테니스도 그중 하나고요. 오늘 저의 라디오가 여러분이 테니스를 시작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기를 바라며 저는 다음 주에도 재미있는 운동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주에 꼭 다시 만나요. 지금까지 PD 박주희, 기술의 김태환, 저는 아나운서 지민주였습니다. H. UBS